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위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조마요. 제1번 조선인 종윤 앞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17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위례한 김종일 대원수님은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로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의 전성기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오.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승관 애족 애민으로 온 결의를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끄신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의 자주와 위협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 정치의 원로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전에 돌려주신 사랑 그대로 정연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다 베풀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편지는 주체위협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정연애국위협의 전진과 제1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정연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